가려고 하든 울지 말아요. 울려고 하든 가지 말아요. 그리워 못 보내는 이 못 잊혀 못 보내는 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미움이 그치겠지만 당신을 보내고 나면 사랑도 끝이 난다고 네 마음 못 잊을 네 마음 네 마음 떠나는 네 마음 두 눈에 가득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네 마음 가려고 하든 울지 말아요 울려고 하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이 못 잊혀 못 보내는 이 떠나는 나의 네 마음 가려고 하든 울지 말아요 울려고 하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일